혁명사적비 만대 빛나라 불멸의 영도업적이어가 남포시 인민보안국에 건립되었습니다. 남포시 안의 인민보안기관들에는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거룩한 영도의 자옥이 역력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.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혁명사적비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.